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아침 훈련은 해피데이의 김윤희입니다. 이민 가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분이 나이 60에 말기 암으로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병을 와서 힘내세요 라고 말했고 그때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내 힘이 없는데 무슨 힘을 내란 말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이제까지 혼자의 힘으로 대단한 인생을 사셨지만 이제는 도움을 받으셔야 할 때입니다. 궁금해진 그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도움을 받다니 누구에게 말입니까? 목사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가 날개 치면서 솟구치듯 올라갈 것이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고 아무리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 목사님이 다녀가신 후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힘없는 내게 모두 힘내라고 해서 오히려 절망만 되었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힘 있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시고 기도도 해주시니 정말 힘이 생기는 것 같소. 힘 있는 사람에게 힘내란 말은 하나마나한 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에게 죽지 말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구원자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순간 고난의 때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닝으로 들으신 글은 서정호님의 저서 목마른 인생의 일부였고요. 그 뒤에 들으신 곡은 옹기장이 선교의 주께 가온이었습니다. 우리 해피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전 감기로 좀 고생했는데요. 하필이면 중요한 날이 있는 날 엄청 아팠거든요. 진짜 어떻게 제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진짜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단순한 감기만 걸려도 그런 기도가 나오는데 정말 제 삶에서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더한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참 감사하기만 한 일주일이었습니다. 우리 해피가족들은 모두 건강하시죠? 혹시 저처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찬양으로 위로하고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Rise Up Worship팀이 부릅니다. 예수나의 좋은 치료자. 주여, 우리를 치유하시옵소서. 모든 아픔과 눈물과 슬픔과 고통까지 날 위해 십자가 주신 예수 앞에 내어놓습니다.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담아줬네. 예수 나의 치료자,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 나의 오늘 선교지 그리고 사람들 이야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땅 파키스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거룩한 땅이라는 뜻을 지닌 파키스탄은 약 70여 개의 종족이 살고 있고 언어는 우르두어와 영어를 사용합니다. 인구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은 약 2억 명이고요. 그중 97%가 무슬림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무슬림이 많은 파키스탄은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기독교를 인정해서 기독교를 포함한 타 종교가 3% 정도 되지만 전도나 종교를 바꾸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은 핵무기를 가진 군사 강국으로 매년 각종 테러, 정치적 보복살인, 정당 간 갈등으로 인한 폭력 문제 등이 끊임없이 사회의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요. 매년 이런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에서는 기독교인의 예배와 집회, 다양한 행사가 인정은 되지만 전도를 하거나 종교를 바꾸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뿌리 깊은 이슬람 문화권이기 때문에 무슬림에 대한 기독교인의 두려움이 크고 기독교인들을 향한 위협과 박해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파키스탄 기독교인들 안에 무슬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해지도록 그리고 그들을 위한 제자 양육과 훈련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파키스탄의 선교사님 이야기 계속할게요. 소 싱어즈 3집에 수록된 곡입니다. 그 해피. 그가 파키스탄에서 선교하고 계신 박성준 선교사님은 한국 대학생 선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10년 이상 파키스탄에서 선교하고 계신데요. 처음에는 의료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2011년부터는 현지인 1:1 제자 양육과 큐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파키스탄어로 된 큐티즈를 만들어 제작하고 계신데요. 출판에 대한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번역부터 교정, 인쇄까지 모두 다 일일이 검토하시면서 사역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재정인데요. 큐티지 한 권의 출판 비용은 약 1불 이상이지만 겨우 50센트를 받고 팔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에 150불 정도로 생활을 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겐 이 또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선교하시는 박성준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파키스탄의 교회가 성장해서 복음을 담대히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슬림 회심자들이 1:1 제자 양육과 큐티를 통해서 현지인 사역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큐티 사역을 위한 재정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찬양 한 곡 들으시고 전 2부에서 다시 올게요. 호산나 싱어즈가 부릅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알렐루야 알렐루야 어린 교회

강림케 하시리라. 다 함께 Rise Up Movement는 성경을 기초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짜 그리스도인을 세워서 학교, 교회, 지역사회, 그리고 나아가 나라와 열방을 일으키는 목적으로 세워진 청소년 선교단체입니다. 1999년 자신을 개혁하고 세상을 바꿔라 라는 구호 아래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매주 성경 공부와 중보 기도를 하는 신앙훈련,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학교 사역, 지역교회와의 연합을 통한 청소년 부흥 집회 사역, 매년 국내외 대규모 전도 집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Rise Up Movement 팀은 2004년부터 매년 전국적인 대규모 전도 집회인 Rise Up Korea라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Rise Up Korea 대회는 다음 세대의 부흥과 이를 통한 교회 연합을 목적으로 하는 전도 집회입니다. 특히 올해는 8월 7일에 서울 시청 광장에서 있을 Rise Up Korea 807을 앞두고 지난 6월 11일에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 문화 축제가 같은 곳에서 있었거든요. 퀴어들이 떠나간 후 그 주말 새벽에 퀴어 문화 축제로 대혼란을 겪은 서울 광장을 Rise Up Movement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둘러싸고 혼란스러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사를 한참 전에 인터넷에서 봤거든요. 아, 보면서 아이고 이렇게 대단한 청소년들이 있구나 했는데 역시 보통 청소년들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답습니다. 그럼 이렇게 멋진 팀의 찬양 한 곡 더 들어볼게요. Rise Up 8집 앨범 미션에 있는 곡입니다. Because of You. 함께 예배를 드리네. 주의 맛이 없어서 주의 인생 요즘 저희 해피데이 게시판이 너무 썰렁하다는 피디님의 눈총이 있어서 저희 프로그램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www.spmtv.kr에 접속하신 다음에 청취자 게시판이나 사연 편지함에 들어오셔서 해피데이 꼭 선택하시고요. 신청곡이나 여러분의 이야기 또는 건의사항 남겨주시면 제가 소개도 해드리고 선물도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세요.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셔야 제가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아, 근데 꼭 회원 가입을 하셔야 글을 남기실 수 있다고 하네요. 꼭 회원 가입해 주세요. 자, 오늘도 금방 다 가버렸네요. 마지막으로 Rise Up의 찬양 나의 슬픔을 한 곡 더 들으시고 오늘 해피데이 마무리할게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 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행복하세요.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더 마시키시네 정정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감사합니다.